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비밀의 제때 말이죠. 크라우드 님께서 질문해 오신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답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하겠다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게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게 고민인데, 제가 새벽 시간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누가 모니터링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기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왜제 전화기는 안 나오죠? 이게 항상 제가 고민거리예요.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성경엔 이런 구절이 꽤 많아요. 이게 아마 유대인의 표현 방식이기도 한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번 이렇게 글을 썼어요. 며칠 전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로마서 말씀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두개다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는 거죠. 한국의 축자연감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점령을 당했다. 그냥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랬다 싶을 정도로, 지금 큰 그릇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도 이전에 그랬지만 참 궁금한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앞에 말이 틀리고 아니 이전에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말을 하고 후에 또 목사의 설교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지조차 못하고 그저 매번 아멘 하더라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표현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색채가 많이 녹아져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좀 심하게 강조다. 여러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같은 표현인데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미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칼을 주려고 온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가족 간에 서로 다투게 하고 맞서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겠죠. 사람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맞서게 하려 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검을 주려 왔다. 칼을 주려 왔다. 라고 하면서, 평화 양께서 완전히 가정을 풍비박산 만드시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유대인식 표현 같은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은 굉장히 단세포적이고 피부에 착착 와닿고 말이죠. 강조가 어떨 때는 그 입에 착착한 게 욕도 막 해놓고 있잖아요. 사람을 비유를 해도 말이죠. 소나 뭐 양이나 무슨 돼지나 뭐 개나 이런 거 동원해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진다고 알고 있죠.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기독교에서 새콤하고 달콤한 말들을 들려주었어야 하니까, 성공과 출세를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야 하니까, 늘상 하늘의 위로와, 배려,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시면서 나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들을 전했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사실은 한국 교회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인데 예수님은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총대를 메지,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목숨을 잃으려는데 어떻게 목숨을 얻어요? 죽음은 끝이지. 불교도 가운데서도 가끔 스님이 그 소신 공양이라는 걸 하죠. 소신 공양 맞나요?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으로 공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함은 잊어먹었는데 그 소신 공양에 유명하신 분이 그 베트남에 있죠. 아무튼 그런데 목숨을 그렇게 잃으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어려운데, 그래서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크라우디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37절 말씀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지난주 비밀의 제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말에, 변효철 목사님? 이라는 분이 하신 설교를 들어봐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37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이, 그 말을 지지하는 듯 하다라는 거죠. 37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버려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가하지 못하는,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목사가 말을 하면 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썩히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오셨던 거예요. 저도 늘 조심하는 게 설교를 하거나 비밀을 하자라면서 아무래도 설교를 하는 입장은요. 갑의 위치에 서게 돼 있죠. 저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 단어를 쓰면 영적 갑질을 하게 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설교자들은 말을 하니까. 저도 늘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데 게다가 한국 기독교에서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서의 위상이 매우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갑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그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목사 대접을 못 받더라도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이건 제가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절대로 스스로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결코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역할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사야에서도 우리는 모두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신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신분적으로는 이렇게 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건데 사실은 실제로 목사가 설교자가 되고 단을 혼자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거기에 서라 그래야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담임 목사의 그 신하 범주 안에서의 말을 해야 해요. 설교도.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그 생활도 그 담임 목사의 교회 매니지먼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그러니까 정치적, 교회의 정치적, 행정적 노선에 따라야 한단 말이죠. 부목사 이하 뭐 전도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의 교회 내에서의 위상이 절대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를 통해서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갑질을 떨 수가 있죠. 저도 그것이 늘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37절 같은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는 내게 적합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크라우디님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아멘 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인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진술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말, 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강조다, 강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입장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건 입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입장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방송 중에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신이죠. 하느님만 신이세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다른 신이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건 신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신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욥기에서 여러 신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이어서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입장을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 그렇게 바꾸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뭐냐, 뭐 때문에 평화의 왕이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와 같이 평화가 인류 역사 내에 그 존속되고 유지된 적이 단 하루도 없을 만큼 늘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분란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심하게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이고 한단 말이야. 그러한 역사를 인간들이 만들어 왔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평화를 유지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신이 아니면 죽어서 죽고 지금은 없어서 그러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인간 역사를 사회과학적 시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눈이 총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와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죠. 그렇죠. 무슨 무슨 관, 무슨 무슨 시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잘 보면 해안이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관, 인류관, 인생관, 무슨 세계관, 윤리관 등등 이런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눈이 있는데 말씀으로 보는 영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물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영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께서 이끄셨던 이 인류 역사가 과연 평화의 역사였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즉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즉 자신의 평화를 성취해 나가시는 일을 해오셨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화가 뭐냐? 그걸 평화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 말한 평화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보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축출됐죠. 낙원에서 축출됐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맞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punishment, 즉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폭력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폭력적 형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평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게 영원한 평화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걸 역사의 현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뚜렷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가서 보면, 잠깐만요. 몇분 들어오셔서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정 집사님 들어오셨고, 호주 우리 케이트 박 집사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키다님 들어와 주셨고, 제가 처음 뵙는 분, 크라운드드님이시군요. 선현 킴이라고 해 오셨어요. 김선현 씨 같은데, 크라우드님이라고. 저는 남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신가요? 그리고 카라님 거제도에 안녕하십니까 들어와 주셨어요. 이름은 선형 그러면 여자분이신데 가끔 저도 이름이 약간 여성적이죠.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모르겠어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계시록 7장 17절 볼게요. 이게 매우 중요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렇죠? 7장 17절에 가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도 인문학 시각으로 보면 성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어떤 컨셉들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크라우드님, 김선현님께서 남자분이시군요. 성경에서는 목숨과 생명을 나눠서 말을 해요. 목숨은 짐승까지도 갖고 있는 그게 목숨이에요. 생명은 생령,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삶,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그들의 죽음은 짐승과 일반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육신적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숨과 생명은 성경에서 두 개의 다른 컨셉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서 축출된 인간들을 그리스도 나라로 들이실 것이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폭력적 고통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장 4절 요한계시록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동일한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 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죽음을 맛보자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육신 잃고 살아왔던 그 모순과 왜곡으로 점철된 과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8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이것이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평화를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 평화를 누리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동물들의 세계를 그린 그 비디오를 자주 보는데, 육식동물이, 보면 그 초식동물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먹이다툼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대개가 나눠 먹는데, 그리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짐승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먹을 것 같고 싸운가 보다, 참, 짐승들은 그렇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람을 보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짐승들보다 더 싸워요. 훨씬 더 많이 싸웁니다.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얼마나, 스스로 모순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안 그럽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권력을 쥐게 마련이고,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막 벌이잖아요.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들이 저지르는 짓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김에 동참한 우리들은 사실은 그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선언을 세상에다 대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승리를 얻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은 모습이 어떤 거죠?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거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도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시편 9편 13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요,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는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야 그것이 참 찬양이 되죠. 그저 밴드 동원해서 큰 소리로 꽝꽝 올려대는 가운데 감정적 몰입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건 올바른 찬양이 되지 않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셔널 엑스타시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약 가운데 엑스타시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적 엑스타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수 없어요.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문에서 이끌어내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참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뭐가 안 되시는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바다에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약어 가지고 말이죠. 돈을 교회로 가져오라, 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고.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겠어요? 그렇죠. 돈을 가난한 사람 구제에 사용하지 말고 바다에 버려라. 누가 바다에 버리겠어요? 가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로 오겠죠. 그렇죠. 아멘, 아멘 한거 보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동의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 가끔 이러죠. 제가 가끔 쓰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해는 돼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요. 돈이 필요해요, 교회가.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왜 그랬는지. 근데 동의가 안 되지는 거죠. 찬성이 안 되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4절.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와 연합된 그의 죽음에,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그 사람들은요, 그를, 즉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신 것처럼 그의 부활에 연합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죽음의 폭력적 고통에서 해방, 되는 것, 이걸 평화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왕께서, 교회, 즉,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뭘요? 믿음을. 여기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카톨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 그랬을 때, 베드로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고, 교회의 반석은 교황으로, 하죠. 그래서 교황이, 무호하다고 하고,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석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페트라와 페트로스가 두 개가 다 반석인데 베드로는 그래서 영어로는 피터죠. 그래서 페트로스와 페트라 두 개가 다른데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이 반석은 중성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이 베드로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린 이거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외국의 폭력을 해결해 주셔서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평화를 얻게 하시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외국의 폭력 그렇죠. 그 폭력적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영원한 영생, 더 이상 죽음이라는 폭력을 당하지 않는 그 영생이라는 평화를 얻게 하시니까 당연히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세상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흡사 신이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신이 아닌 우상을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세상은 성경적 컨셉이 어떤 의미라고요? 흑암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자연 세계하고는 틀려요. 성경에서 world, 세상이라고 말한 건 nature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죄의 세계다. 즉, 죄의 세계는 뭐죠? 죄인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된, 이성, 즉, 그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그런 문명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깨진 심령으로 구축한 윤리와 도덕, 그러한 문화를 구축한 세계, 그런 세상을 성경에서 세상, 그런 세계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지금까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즐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휴가도 떠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그 세계와 인간들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구축한 그 세상과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르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홀리,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 죄의 세계로부터의 구별, 이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parated from the world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거, 분리된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 그렇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건그 점잔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의 세계에서 보면,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기로 태어났을 때그 당시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기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콜로라도에, 미국에서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어떤 애가 여러 명막 총으로 쏴 죽이면서 어떤 여자애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아이가 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총 앞에서. 이게 축자 영감서를 강제했던 미국 기독교의 그 폐해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하는 점은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서기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지. 부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하는 말을 총 앞에서 그런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무슨 증언이죠? 예수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서. 이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매우 거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과 말씀으로 맞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꺾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거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혈과 육의 다툼을 벌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처럼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라는 검으로 찔림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그 성도를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말씀이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성육신 되신 거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형제와 이방인에게 바울이 나는 이와 같은 박해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이게 이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율법이었죠. 벌을 줄 때 그렇게 매를 때렸던 거죠.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런 박해를 당했다라는 거죠. 고통을 당했어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하는 동안에 당하는 뭐이 자연 재해라든가 뭐 강도의 위험 같은 건 그렇다고 치는데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 동족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말씀의 검이 그들을 찌를 것을 두려워해서 말씀의 검을 그 검이 그들을 찌른다고 해서 그들의 뭐 피 한 방울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 윤리를 송두리째 깨는 것이 돼서 자신들의 거짓된 삶을 와해시킬 것이 되니까 와해시키게 되니까 그렇게 그것에 위협을 느껴서 말이 실질적으로 칼을 겨눈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맞서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려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35절, 36절.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 가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에 극렬히 반대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수가 될 것이다. 맞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가족 중에 내가 나는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또그 기록된 말씀 이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그가 하나님 되심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또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 성경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내에 제시되었던 메시아 즉 구원자시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맞서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와 같은 신앙적, 신학적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려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37절이에요.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미국 애들도 그런 말잘 쓰거든요. literally.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축자 영감설에 함몰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저도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아들과 딸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경험한 건 거짓말이죠.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강조예요, 강조. 유대인들처럼. 근데 아무튼.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더 나가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유기성 목사,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본다. 한국 사회가 매우 어지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런, 먹지도 못할 개떡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지만, 신자로서의 삶은 공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무, 듀티, 이 어떤 의무가 주어졌어요. 종으로서의 의무가.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은 그것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실 거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자꾸, 저울 이야기하고 그러신 거예요.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즘에 하도 한국 기독교가 개판이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다 못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을 보고 최종적인 판결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에게 맡겨진 의무, 듀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게 만들었죠, 그분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 즉 의롭게 된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존재적 행함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종으로서의 행함이 자녀로서의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억지로 붙여놓은 건데 존재적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부모를 사랑의 대상에서 예수님 다음에 이순이나 아니면 그 밖으로 밀어놓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부모보다 혹은 자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예수님 다음에 2순위나 3순위, 4순위 등그 밖으로 밀어놔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에 대한 매우 적절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이건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것도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적으로 말을 했던 거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전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끼 하는 말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딴 전통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슨, 영락교회, 우리 교회는 5대, 어째 다 다니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매우,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공경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쓸때 동일한 동사를 썼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매우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큰 의미를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큰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범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를 비판을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던데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내 수입에서요 먼저 뚝 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 챙겨드릴 그 용돈이 없네요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말을 하고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지만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공경했으므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부모를 공경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신들의 법이고 전통이라서 그것이 매우 자신들의 그 종교 안에서 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들에게 위선자들아. 이미 이사야가 너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착각을 하고 있죠? 가정 돌보지 않고 옛날에 보면 맨날 여집사님들이 남편 밥해주지 않고 자식들 밥해주지 않고 말이에요. 무슨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러고 전도왕 타이틀이나 막 거머쥐려고 하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공경하실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하실 건데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앙하는 건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얼마큼요? 내가 죽어서 부모를 살릴 만큼 그렇게 사랑해 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비롯한 가족일지라도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자신에게 극렬한 반대를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말씀이. 현대에도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자신의 지식과 정보에 어긋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단순히 혁명가 정도로 설명하더라. 누가 목사의 아들인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혁명가 정도로 떨어뜨려 놓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사회과학 서적으로 읽어서 그런 거죠. 사회과학 서적으로. 겨우 그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가 곧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율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예수를 제대로 신앙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갈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가족이라고 해서 결론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부정한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족이라고 해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신과 하느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일과 또그 부정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신 거냐 하면, 사실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이미 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죽음에 참여를 한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죠.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아직 안 묻혔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했다.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도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두 형태는 하나지만 내용은 세 가지가 성경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침례는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그게 현재 우리가 하는 침례인데, 그런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알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실제로 신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그 의무를 완전히 져버린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요, 제가 몇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법적 센텐스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선언을, 선고를 듣는 거죠. 넌 무죄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의롭게 된 사람들은 불의한 일에 알러지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불의를 먹고 마셔요? 그렇죠? 조용기 동생 조용목이 애국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던데 교회 사진을 보니까 거기도 대형교회더라고요. 태극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데 그들 모두 지옥에 갈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조용목 씨를 비롯한 그 조용목 씨의 그 발언에 아멘했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남은 자 7천에 속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지옥 판결을 받을 거예요. 모두 다. 그럴 때 그런 말을 듣고 당연히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의 말에 아멘으로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물쭈물해서 아멘도 하지 않고 알러지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누가 참신이냐 그랬을 때 이쪽도 저쪽도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우물쭈물했던 그 모든 사람이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기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랬죠. 이기는 것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등등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죠. 비기는 건 안 돼요. 적당한 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나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온갖 것들 차갑거나 더웠거나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짬뽕 만들어 놓은 교회,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대형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별의별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즉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깨달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대가 가르친 세상 철학이라는 세상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나부터 살고 보자, 내가 살아남아야 남도 살린다 등의 윤리가 세상 윤리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자들의 윤리는 뭐냐 하면 나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걸 경험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mysterious life, 즉 비밀의 삶이죠. 우리 방송이 비밀해져죠.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비밀의 삶을 사는 거죠. 비밀은 secret, 남모르게 숨긴다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mysterious life, 우리는 그와 같은 신비의 삶을 사는 거다. 아, 신비의 삶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으려나요? 신비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실래요? 실제로 보면 내가 죽으면 남이 살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냐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죽으면 이웃이 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9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래요. 우리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죽으면 남이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목숨을 끊으면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죠. 그렇죠? 내가 내 율법을 뜯어내는 걸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나만의 율법, 그러니까 내 윤리관도 될 것이고 내 별의별 게 있을 거예요. 내 세계관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가르침대로 형성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형성되면 변화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번역이 나빠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 옳지 않았다. 라는 거죠. 옳지 않았어요. 여기서 영어 번역은 목숨이라는 말 대신에 life라는 말을 써놨다는 거죠. life.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살림이다. 우리 민족은 그랬잖아요. 살림, 살려내는 거. 삶은 살려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도 몇 차례 드렸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뤄요? 못 이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려내는 일에, 내가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내라라고 하면서, 행위 주체자는 나임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너를 살려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건 행위 주체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살림이다, 즉 살려내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말은 매우 성경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내내 살려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 읽어보시면 아신다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잃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인데 무슨 뜻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삶을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면 삶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당연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과 생명, 삶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Living soul. 생명의 삶이 짐승들의 그 라이프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매우 당연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당연하냐면,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돛 닦아서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어서 다시 사는 거지 내려놓아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피로 또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피 말할 때는 그 피는 죽음을 말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피면 다 정답이 돼버리더라. 초태생이면 다 정답이 되듯이 피면 다 정답이 되더라. 옛날에 그래서 월급 되면 처달급은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뭐 초태생, 뭐 처절매,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다 답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피도 동일해요. 피는 죽음을 말을 할때 피라고 문학적으로 메타포로 사용을 한 거지. 피가 빨간 액체의 피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피 자체가. 피 자체는 내 죄를 깨끗이 할 수도 없고 피 자체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상, 중상을 입어서 피를 흘렸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실 때 흘린 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려놓아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려놓아서 다시 살수 없다라는 거죠.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대척점에 놓아놓고 진술을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과 예수를 위한 삶이 반대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른 성경 진술들을 가지고 더 묵상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1장 23절부터 28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뿌리는 의식을 향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자기를 위한 삶, 모세가 자기를 위한 삶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이렇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분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영광을 자기를 위한 삶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삶. 즉,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다 누렸던 삶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버려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이집트의 재물을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집트는 뭘 상징한다고요?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를 읽으면 안 되고 영안으로서는 세상 흑암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세상의 재물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죠. Reward. 어떤 상을 바라해요? 세상의 재물을 상으로 바라지 않는 거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더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왕의 분노가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양이나 치고 살고 그랬었죠. 왕의 분노를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도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여기서 이끌어내라고 하셨다라고 당당히 말을 하게 되더라.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다가, 즉 왕은 이집트의 왕이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임금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 임금 뭐죠?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경제 권력자들, 사회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 임금.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분,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미흡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애굽으로 다시 가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라고 했을 때아못 가겠는데요. 그러면서 네 가지 옵젝션을 제기를 했죠. 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이지 않는 분,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거나 미흡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신뢰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있었을 때 이방신을 섬겼다. 세상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가면 유월절 절기가 제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조자며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믿음을 보이고 또그 믿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렇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이 살짝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은 세속적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여 그 세상 임금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방신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내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에 반해서 주를 위한 삶은 세속을 버리고요. 장차 받을 상, 즉 그리스도 나라의 입성이라는 상을 바라보며 영이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어제 도서관에 가서 크라우드님 질문이 떠올라서 책 보다가 또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정리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크라우드님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려 1시간 26분이나 또 진행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기쁨님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생방인데도 앞에 내용을 당겨볼 수 있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